늦은 밤 잠들 때까지 온몸으로 불을 붙일게. Welcome 봉투 타자마자 신용 불량 될 때까지 온몸으로 불을 붙일게. 이 향기는 진리여 전 세계를 불태우.